동화 한국어 버전 플루트 연주자. 옛날 옛적 오랜 옛날 아주 큰 나라에 서로를 무척 사랑하는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성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삶이 지루해져서 뭘 해야 할지 몰랐던 왕은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알리나 내 사랑, 제가 전쟁에서 싸워서 영광스럽던 시절을 기억해요? 물론이죠. 당신 정말 용감했어요. 했었다고요? 그 말은 제가 이젠 용감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여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전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용감한 전사라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위대한 전사들이 제 힘에 굴복했던 지난 영광스러운 시절이 정말 그립네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한 적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전사들이 굴복했었다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예전처럼 다시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네. 당신이 그래야만 한다면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제가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테니까요. 여보, 아주 금방 돌아올게요. 왕은 곧 왕국의 모든 병사를 모아서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도록 명령했어요. 이웃나라를 다스리는 잔인한 왕에 대해 들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웃나라를 공격해야 한다. 브라이언 왕과 군대는 사악한 왕과 용감하고 맹렬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브라이언 왕은 패배했고 왕과 군대는 그만 잔인한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곳에서 불쌍한 브라이언 왕은 굶주렸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감옥에 오래 갇혀있게 된 왕은 점점 몸이 말라가고 약해졌어요. 어느 날 왕은 잠자는 경비병의 종이와 펜을 훔쳐 알레나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보, 전 사악한 왕의 감옥에 갇혀있어요. 제발, 우리가 가진 모든 금과 보석과 불을 가져와서 저를 이 비참한 곳에서 구해주세요. 제발 서둘러줘요. 왕은 옷 속에 숨겨두었던 팔찌를 꺼냈어요. 팔찌에는 왕국의 상징이 있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죠. 왕은 팔찌로 편지를 감아 벽의 틈 사이로 던졌어요. 누가 좀 발견해줬으면, 저기 발견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 팔찌는 무척 반짝거려서 새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작은 새가 편지로 다가와서 팔찌를 집어들었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옆에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죠. 안녕.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니? 이 팔찌는 우리 왕의 상징이잖아. 어떻게 새가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은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바로 궁전으로 가서 팔찌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궁에 도착한 남자는 곧바로 왕비에게 갔어요. 저 왕비님,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서 왕비님께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남자가 궁을 떠나자 알레나 왕비는 남자가 건넨 편지를 읽었어요. 전쟁에 져서 갇혀있다고? 안 돼. 우리의 왕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혼자 잔인한 왕에게 가면 잔인한 왕이 나도 포로로 잡아버릴 거야. 게다가 우리의 부유한 재산을 믿고 맡길 사람도 없고. 그렇게 왕비는 브라이언 왕을 사악한 왕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그날 밤 왕비는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자르고 화려한 옷을 벗고 어두운 망토로 입었어요. 꼭 남자처럼 보이는데? 사악한 왕이 제대로 속았으면 좋겠다. 왕비는 플루트를 들고 몰래 궁에서 빠져나왔어요. 왕비는 밤새도록 걸으면서 다음날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랐어요. 해가 뜨고 왕비는 사악한 왕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왕비는 곧바로 궁전으로 갔지만 도착할 때는 많이 긴장했어요.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내 나라에 온 이유가 뭐지? 아, 안녕하세요, 폐하. 저는, 저는 먼 곳에서 온 여행 중인 플루트 연주자입니다. 왕의 사악, 아니, 위대함을 듣고 왕을 위해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허, 내가 감동할 만큼 네가 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재미있는 생각이군. 제발 한 곡만 연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연주하는 곡처럼 아름다운 곡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알았다.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하지만 경고하는데, 만약 네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다른 포로들과 함께 감옥에 거둬버릴 것이다. 알리나 왕비는 사악한 왕을 완벽히 속이고 허락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플루트를 꺼낸 왕비는 아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악한 왕은 아름다운 곡에 흠뻑 취해 감탄했어요. 사악한 왕은 곧 왕비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멜로디에 매료되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플루트 연주가 드디어 끝났어요. 오호, 정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구나. 네가 옳았다. 난 이렇게 놀라운 음악은 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전혀 없다. 궁에 남아서 나를 위해 연주해 줄 수 있겠나? 아, 정말 죄송합니다, 폐하. 제가 연주한 곡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행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제가 곡을 만들면 아름답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연주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느냐? 알리나 왕비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어요. 마침내 왕비가 기회를 잡았거든요. 예, 폐하. 아까 포로가 많다고 하셨었죠? 제 여행의 동료로 한 사람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인가? 금이나 보물처럼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도 있다. 아닙니다, 폐하. 확실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왕은 포로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곧 모든 포로가 왕비 앞에 한 줄로 섰고, 사랑하는 남편을 본 왕비는 크게 소리쳤어요. 여보! 뭐? 그게 이 사람을 저의 길동무로 삼고 싶습니다. 알았다. 데려가도록 해라. 알리나 여왕은 브라이언 왕을 데리고 나와서 사악한 왕의 나라를 떠났어요. 왕과 왕비는 며칠을 쉬지 않고 걸었지만 왕비는 자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 왕비는 항상 낮은 목소리로 말해서 왕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왕비인지 몰랐어요. 왕비는 돌아오는 길에 플루트를 연주했어요. 왕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왕비의 연주를 좋아했어요. 정말 연주를 잘하는군요. 제가 곧 도착할 나라의 왕이란 걸 아시나요? 제가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왕비는 남편을 놀리고 싶어졌어요. 왕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왕처럼 잘생기지 않았는데? 옷도 쓰레기통에서 막 주워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말을? 왕이 맞다니까요. 저와 함께 궁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죠. 만약 왕이 맞다면 이제 혼자 가시죠. 저는 계속 여행을 할 테니 다음에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하고 왕은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여왕은 지름길을 통해 왕이 도착하기 전에 궁에 도착했죠. 왕비는 옷을 갈아입고 남편을 맞이하러 갔어요. 왕이 궁으로 돌아왔을 때 왕국의 모든 백성은 왕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왕에게 달려간 사람들은 왕을 둘러쌌어요. 폐하,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가 무척 걱정했습니다. 폐하, 무척 마르고 피곤해 보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폐하. 갈아입으실 깨끗한 옷을 가져오겠습니다. 왕은 웃으면서 모두와 대화를 했지만 왕비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서 왕비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느라 왕비의 짧아진 머리도 알아채지 못했죠. 어떻게 왕비가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 날 구하러 오지도 않았군요. 왕비는 왕에게 말하려 했지만 왕은 왕비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왕비는 무척 슬펐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다음 날 기분이 상한 왕이 토라져 있을 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음악이 들렸어요. 이게 무슨 곡이지?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곡인데? 바로 접니다, 폐하!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네요. 하지만 이제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떠나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여행을 이렇게 짧게 끝내실 수가 있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로 왕이 맞았군요. 당신 옷은 저번보다 덜 쓰레기 같네요. 아, 왜 지금 온 거죠? 그게 보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보답을 받으러 왔습니다. 물론 보답해야죠. 무엇을 받고 싶나요? 금, 보물, 크리스탈 플루트. 말만 하면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원해요.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 목소리는... 알리나는 망토를 벗고 브라이언에게 진짜 모습을 드러냈어요. 깜짝 놀란 왕은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고 부끄러워졌어요. 왜 당신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그동안 당신을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절 구해줘서 행복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나 당신을 구하러 갈 거예요.